yeah. Oh, no, no, no. You got it. Yo, 그 미소에 난 KO 넌 내 심장에 태여 너 얘기 갈리 take up 언제나 I'm okay 너만 보여 baby 딱 너만 lady 뭐랄까 그댄 별보다 반짝여 디테일해 You're my 라는 치명적 매력 걱정할 거 없어 오랜 바로 우리 거 너를 믹스테이프처럼 매일 들어 더 크게 버칠게 모두 따라 불러 Give you my heart, give you my part 세상을 다 주고 싶어 들어봤자 yeah. 있잖아 난 그 누가 우릴 욕해도 My baby 내 마지막 love 온종일 thinking about 귀 기울여 우리 작은 노래는 꽃처럼 피고 있어 수백 번 넘어진 후에 걷고 있어 You know that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 Don't worry Back, boy. 꽤나 길었던 내 방황은 넓은 난으로 다 끝났어 꼭 내 품에 저장할게 좋은 건 이유가 없어 설명 못해 여름보다 뜨거워 나를 밝혀줘 우연해서 막 필연으로 가 어디 어디 가도 너만 보여 Honey yeah Give you my heart Give you my part 내 맘은 춤추고 있어 들어봤자 바라봐 나 언제나 느낄 수 있어 My baby 내 마지막 love 온종일 thinking about 귀 기울여 우리 작은 노래는 꽃처럼 피고 있어 수백 번 넘어진 후에 걷고 있어 You know that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 Don't worry You got it.